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노동당의 거짓 선전에 속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방송입니다. 김정일 우상화와 체제 유지를 위해 저들만의 뉴스 환경을 만들어놓고 여러분들을 세상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공화국의 잘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방송입니다. 오늘도 서위 김정일 장군의 위대성과 인민성이 대서특필된 노동신문과 평양신문을 보셨습니까?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만 강조되고 또 강조되는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 외에 달리 들으신 방송은 있으십니까? 없다면 그곳 북조선을 탈출해서 대한민국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는 탈북자들이 만들어가는 방송 자유북한 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럼 먼저 자유북한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남북 관련 소식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영국연구소가 매년 집계하는 평화지수에서 북조선의 등수가 1년 전에 비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영우 남조선 외무성 제2차관이 8일 중국을 방문해 천안함 사태에 대한 유엔 안보리 대응을 전격 논의했습니다. 5년 전 남조선 비무장지대 최전방 초소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이 인민군의 소행이라는 분석이 재차 제기되었습니다. 중요한 군사 기밀을 북조선에 넘겼다 체포된 남조선 국군 장령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영국 연구소가 매년 집계하는 평화 지수에서 북조선의 등수가 1년 전에 비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경제평화연구소가 경쟁력 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과 공동으로 조사해 8일 공개한 세계 평화 지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북조선은 149개 나라 중 139위를 기록했습니다. 북조선은 지난해 2717점으로 131위였습니다. 평화지수는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평화로운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연구소는 북조선의 순위가 하락한 이유에 대해 북조선은 군사비 지출 비율과 인구 10만 명당 군인 수, 10만 명당 범죄자 수, 주변국과의 관계 등의 분야에서 평화롭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천안함 사건 이후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긴장 등은 반영되지 않은 결과입니다. 남조선도 지난해보다 약간 순위가 낮아졌습니다. 남조선은 지난해 평가에서 1627점을 받아 33위를 기록했으나 올해는 1715점을 받아 43위에 머물렀습니다. 한편 가장 평화로운 나라에는 뉴질랜드가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아이슬란드, 일본,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아일랜드, 덴마크, 룩셈부르크, 핀란드, 스웨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평화롭지 못한 나라에는 이라크가 149위를 기록했고 소말리아가 148위, 아프가니스탄이 147위, 수단이 146위, 파키스탄이 145위, 이스라엘이 144위, 러시아가 143위, 그루지아가 142위, 차드가 141위, 콩고가 140위, 그리고 북조선이 139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천용우 남조선 외무성 제2차관이 8일 중국을 방문해 천안함 사태에 대한 유엔 안보리 대응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북경에 도착한 천 차관은 중국 내 유엔 업무 관련 인사들을 만나 천안함 사태에 대한 유엔 안보리에서의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대응 조치에 강도를 정하는 힘이 있는 만큼 중국을 설득하는 데 전력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천 차관은 이틀간의 방중 기간에 추이 텐카이 외교부 부부장과 류제이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부장과 회담을 가진 뒤 양제츠 외교부장과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중국 또한 진강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이날 천영우 차관이 중국 주재 남조선 대사관의 초청을 받아 이틀 일정으로 방문했다며 중국 지도부와 만나 국제 및 지역 정세의 공통 관심 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진 대변인은 그러나 중국의 입장에 대해 우리의 입장은 일관하다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대국적인 견지에서 냉정과 절제를 유지해 이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관련 국가에 호소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년 전 남조선 비무장지대 최전방 초소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이 인민군의 소행이라는 분석이 재차 제기되었습니다. 지난 2005년 6월 19일 새벽 2시 30분경 경기도 연천군 제28사단 81년대 530GP에서 일어난 이 사건으로 인해 수십 명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했으나 사고 발생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GP는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최전방 초소를 말합니다. 유가족들은 이에 대해 노무현 정권 당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적도발을 아군의 자작극 사건으로 둔갑시키고 각종 증거물을 은폐 조작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여전히 진상규명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자유시민연대와 국가사랑모임, 헌법을 사랑하는 변호사 모임 등 30여 개 시민단체는 11일 서울에서 유가족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사그라지지 않는 각종 의혹들을 재차 제기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요한 군사기밀을 북조선에 넘겼다 체포된 남조선 국군 장령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법위사령부에 해당하는 기무사령부와 군검찰 등에 따르면 김모 소장은 지난 2005년에서 2007년 북조선에 포섭된 공작원 박모 씨를 만나 작전계획 5027의 내용 일부와 남조선 국군 야전 교본 책자 등을 건넸습니다. 박모 씨는 보위부에 해당하는 국정원 출신입니다. 작전계획 5027은 김정일 정권의 도발로 전쟁이 벌어졌을 때 남조선과 미국 연합군의 전력 배치와 인민군 전략 목표 파괴, 북방구 진격과 상륙작전, 점령기 군사 통제 등의 전략까지 모두 들어있는 중요 군사 기밀입니다. 김모 소장은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후회스럽지만 박 씨가 북조선에 포섭된 간첩인 줄은 몰랐다며 자신이 유출한 군사 기밀들이 북조선에 넘어갈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기무사령부와 군검찰은 김모 소장에게 군사기밀보호법과 군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나머지 부분은 추가로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오주환이었습니다. 북녘당의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때까지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와 희망의 소리 자유북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남과 북의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김대성 씨, 이경희 씨, 최현미 씨, 그리고 김지혜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북조선에만 있는 인권유린의 한 표현인 숙박검열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북조선에 살다 온 탈북자분들은 다 겪어본 일인데요. 먼저 남한 청년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김지혜 씨, 숙박검열이 뭔지 알아요? 전 정말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요. 숙박검열. 예. 말 자체로 이제 그 자는 걸 검열한다는 소리예요. 잘 숙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제가 지금 그냥 제가 이 말을 듣고 생각하기에는 예. 뭐 여관 같은 데나 이런 데 갔을 때 뭐 그냥 검열 이 정도 수준일 것 같은데 아닌가요? 다들 웃으시네요. 이제요. 제가 이제 아는 경찰분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저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숙박검열을 하나요? 했더니 펄쩍 뛰는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에서 이제 숙박검열을 했다가 무슨 난리가 나자고. 예? 아마 이 인권유린했다고 정말 경찰들 뭐 묵살을 잡고 예. 난리가 아닐 거라고. 예? 그러면은 숙박이랑 그냥 집에서 자는 예, 가정에, 거를 예. 그렇죠. 가정을 검열하는 걸 숙박 검열이라고 합니다. 가정에서 부부를 예, 그렇죠. 그게 가능하단 말인가요? 예, 그래서 오늘을 예,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예, 먼저 저 김대성 씨가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저는 그 함흥 쪽에 살았기 때문에 예. 그 뭐 북한 전역 어디나 그 숙박 검열은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저희 어머니가 그 인민반장을 한 몇 년 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 숙박 검열 그 다닐 때 보면 그 동네에서 그 분주 담당 그 분주소 그 지도원이 있거든요. 예. 그 사람이 와서 그 인민반장하고 같이 그 가정집마다 돌면서 그 문을 두드리면 그 집주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원이 들어가서 뭐 이불장부터 시작해서 그 심지어 그 부부가 자는 그 이불자리까지 다 들어보고 다 보는 거예요. 집안에. 그래서 그 외부에서 들어온 손님이 그 숙박 등록부에 그 등록을 안 하고 자는가. 그러니까 결국은 외부의 그 불순분자를 잡아내자. 예, 지금 이해가 되질 않으니까. 예. 숙박 등록증이요? 예, 숙박 등록 대상이란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민반장이 여기 남한의 통장하고 같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매 세대별, 가구별 이제 그 숙박 등록부가 있어요. 우리 집에 손님이 왔다. 이렇게 하면은 몇 동 몇 호에 어디에서 손님이 왔는데 이름은 무엇이며 어디에서 와서 친척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아니 전 인민의 군대화라고 하더니 그건 정말 군대 조직의 무슨 점호와 네, 그렇죠. 뭐 점호보다 더하죠. 점호는 뭐 솔직히 점호는 사람 머리수만 휘는 거지 이렇게 뭐 그렇죠. 이부자리까지 들춰보는 그렇죠. 거 없잖아요. 그만큼 서로를 못 믿고 간첩이나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를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예. 네. 근데 이 숙박 검열이라는 게요. 뭐 매일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특별 경비라고 있어요. 북한에서 이제 명절들 뭐 설명절이라든가 특히 뭐 김일성, 김정일의 생일, 그다음에 국가 명절들, 그다음에 이제 뭐 어디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이렇게 하면 특별경비 주관이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이미 시각에 대낮에도 막 숙박 검열을 하고 인권이라는 게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들어와서 막 뒤져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무슨 가택수색 영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건 진짜 남두선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요. 그렇죠. 아마 뭐. 대통령 목이 달아날 거예요. 아마 그랬단. 경찰청장 목 달아나고. 그러니까 아무리 범죄자라도 예. 그러니까 정말 이 남조선만이 아니고요. 정말 전 세계적으로는 자기 집 그리고 특별한 범죄 행위나 특별히 그 사람이 구속을 하거나 그 사람의 집을 압수나 수색을 해야 된다는 것을 국가가 이렇게 허락하는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경우는 실제로 그렇죠. 그 안에 정말 도둑이나 뭐 살인자가 들어있다 해도 함부로 들어와서 가택수색을 할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뭐 가택침입죄가 되고 가택 침입죄가 되고 예. 그거는 사생활 침해죄가 되고 예, 예. 근데 이렇게 이제 그 많은데요. 저 이경희 씨는 숙박검열 많이 당해보셨죠? 그렇죠. 제가 북한에 있을 때요. 한 번은 저희 집에 이모님이 앞쪽에서 놀러 오셨대요. 예. 네. 그런데 제가 바로 국경연선에서 살았거든요. 예. 네. 그런데 이 숙박검열하는 예고 없이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예고 없이 들어오는데 그날도 바로 이모들이랑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뭐 그 기간에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벌써 이런 문이 거저 탕 두드리는 거예요. 그 되게 사람이 심장이 약한 사람은 얼마나 놀래요. 그런데 바로 북한은 법관들이 그 문 두드리는 소리는 찍어져 있어요. 얘는 사람들은 다른 집에 문 두드려가면 그냥 겸손하게. 정말 겸손하게 똑똑똑 이렇게 두드리거든. 그런데 바로 이 법을 다루는 이런 그런 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따다닥 하는 경우도 정말 열하네요. 네. 그렇게 가서 두드리면 그게 우리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그때가 바로 지금 이때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사망해서 서거와 관련해서 뭐 행사 준비를 한다 이럴 때거든요. 아, 그래 지금 모두 앉아서 정말 그동안의 말을 이렇게 나누는데 이제 두드리기 때문에 문 열어봤어요. 반장을 앞세우고 담당 보안원이 지금 숙박 검열을 왔어. 왔는데 내 사촌동생도 하나 왔어요. 그래가지고 다 무슨 사람들이 이렇게 많냐. 그래 누구 이렇게 다 소개했어요. 소개했는데 문제는 저도 좀 잘못한 게 있어. 뭐가 잘못했냐면 바로 임 반장님 집 가서 뭐 숙박 등록부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렇지. 제가 바로 거기 뭐 한두 시간이 있은 일이니까 금방 다 저녁에 들어왔어요. 뭐 인사말이나 하고요. 그렇죠. 숙박 등록을 그렇지. 해봐야지. 그렇지. 뭐 인사말 뭐 한두 시간은 그래도 인사말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바로 숙박 등록을 하려 했는데 아 이제처럼 그렇게 와닥닥 들어온 거예요. 그 서 있는 폼이 아주 정말 멋있게 딱 걸려요. 딱 이렇게 야 노래. 더군다나 이게 중국 연거다. 중국 우린 좀 집이 중국 연거예요. 중국 연거다. 그다음에 아 이게 지금 서우가 관련해서 유동 인원을 말자 유동 인원이라는 게 자기 집 외 자기가 사는 고장 외 자리를 못 두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모여 앉았어. 아 이거는 중국 도주가 아니려는가 뭔가 모의를 하려나 해가지고 바로 딱 그저 우리를 집에 집어였어요. 우리를 눈에다 딱 엮고 다 무작정 일어서래요. 그 국민증을 다 보재요. 그리고 국민증을 다 보이니 이상은 없잖아요. 자기가 거주지는 다 명확히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또 지금 북한에 솔직히 말해서 여행증을 떼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다 그저 차소비만 내고 지금 다 들어왔어. 문제는 왜서 평상시는 놀러 안 다니다가 이 김일성이 사망해서 지금 이게 결국은 특별경비주관이잖아요. 이 특별경비주관에 뭐 때문에 여기 모여 앉았냐 너희들이.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그걸 밝히라. 뭘 원인이 있어요, 거기매. 예, 저 최현미 씨는 평양에서 사셨죠. 예. 예. 근데 평양에 사셨을 때 이제 숙박금열 있었나요? 저는 그 사양 전송 아파트에서 살아가지고 예. 그 시중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뭐 숙박 등록한다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한 번도 그런 걸 당해본 적이 없어요. 아 바로 그건 예. 결국 북한에서 말하는 권력 차이잖아요. 그렇죠. 말 자체가 안 주는 놈들이 이런 걸 돌아다니며 숙박 검열을 하는데 자기네 거긴 안 해요. 그렇죠. 실제로 내부로 쳐보면 예. 그 안 주는 놈들이 집에 불순물자들이 더 많죠. 그렇죠. 장사꾼들이나 예. 어, 국가 범죄를 저지른 이런 큰 장사꾼들은 그런 데 다 들어가 있어요. 애매한 우리 그저 백성들이 불쌍한 거죠. 이렇게 북조선에도 뭐 숙박검열 하나만 놓고 봐도 뭐 간부는 안 하고, 그렇죠. 예, 백성들만 하는 결국은 숙박검열도 등급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지금 막 이경희 씨가 지금 막 난 그래요, 막 그날들 내가 지금 이게 지금 좀 그래 그래지. 어우, 난 그때 당한 일 생각하면 지금도 막 사다가 사생활 침묵지. 예, 그렇죠. 한다니까. 기억하잖아요, 진짜. 지금. 감정이 막, 지금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예, 오늘은 숙박검열에 대하여 남과 북을 비교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숙박검열은 엄연히 인권유린입니다. 북조선에서도 사람들이 이런 숙박검열과 같이 인권침해를 받지 않고 마음 편히 살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북조선 인권 기록 보존서의 제공으로 진행되는 북한 인권 이야기 시간입니다. 북한 인권 기록 보존서의 북한 인권 이야기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북한에서 생활하면서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인권 문제를 다루는 시간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북녘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조선의 북한 인권 기록 보존서에서 제공되는 북한 인권 이야기의 진행을 맡은 안윤미입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이동의 자유와 자기가 살고 싶은 곳에서 살 수 있는 자유를 인간의 기본 권리 중에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물론 외국으로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 당국은 먹고 살기 위해서 고향을 떠난 인민들을 가혹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체포되어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자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차례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북한 인민들이 조국을 떠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식량난 때문입니다. 배급이 끊긴 이후 인민들은 스스로 살 길을 찾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직장에 나가도 노임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노임을 받더라도 물가가 너무 올라서 생활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인민들이 떼기반 농사에 매달리거나 장사를 통해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떼기반 농사나 장사를 하려면 미천이 있어야 하는데 이곳마저 없는 사람들은 꼼짝없이 굶을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북한에서 살 길이 막힌 사람들이 결국 중국으로 눈을 돌리는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나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몰래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오로지 살기 위해서 고향을 떠난 사람들을 북한 당국은 조국 반역자로 낙인 찍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중국 정부의 방조 아래 이들을 다시 북한으로 잡아들이고 있으며 보위부 요원들을 파견해 직접 끌고 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에게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 번이라도 송환된 경험이 있는 탈북자들은 다시는 조국으로 돌아가기 쉽지 않을 만큼 심한 모욕과 학대를 당한다고 말합니다.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경험이 있는 정춘실 씨의 사례를 통해 자세한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정춘실 씨는 중국에 나오자마자 인신매매를 당해 숱한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안에 체포되었을 때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고향에 돌아가게 된다는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간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간 순간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바로 깨달았습니다. 보위원들은 중국 공안으로부터 탈북자들을 넘겨받자 쌍욕을 하며 보위부 건물로 끌고 갔습니다. 정춘실 씨는 10여 명의 여자들과 함께 끌려갔는데 곧바로 발가 벗겨진 채 몸수색을 당했습니다. 보위원들은 숨겨놓은 돈을 찾기 위해서 여자들의 몸 곳곳을 수색하더니 팔을 머리 뒤로 넘겨 깍지를 끼게 한 다음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도록 했습니다. 이른바 펌프 훈련으로서 생식기나 항문에 감춘 돈을 찾기 위한 수법입니다. 정해진 숫자를 채우자 보위원들은 여자들을 모두 엎드리게 해서 돈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여자들은 수치심으로 몸을 벌벌 떨었습니다. 정말 인간 이하의 대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탈북자들은 구류장과 집결소, 노동 단련대를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권 유린을 꼽자면 끝이 없습니다. 욕설과 폭력은 기본이고 부실한 식사와 열악한 환경, 강제 노동 등으로 죽을 고비를 넘겨야 합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임산부에 가해지는 처벌입니다. 탈북 여성 중에는 중국 남자들에게 팔려간 사람들이 많아서 임신 상태로 끌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산부들의 배를 발로 걷어차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며 심지어 강제로 아이를 유산시키기까지 합니다. 주사로 약물을 주입해 유산시키기도 하고 무거운 물건을 들고 뛰게 하는 방법으로 유산시키기도 합니다. 태어난 아이를 방치해 죽이거나 갓난 아이를 엎어놓고 질식시켜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어 처벌을 받습니다. 예신 과정에서 탈북한 동기와 중국에서의 행적을 꼼꼼히 조사를 받는데 경제적인 이유로 탈북한 경우는 안전부로 넘겨져 노동 단련대로 보냅니다. 이 중에 어떤 사람들은 증산 단련대처럼 2년 가까이 강제 노동을 해야 하는 곳으로 보내지기도 하고 교화형 3년을 받고 감옥으로 끌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탈북한 사람들은 그나마 처벌이 약한 편입니다. 예신 과정에서 한국 사람이나 종교인과 접촉했거나 또 한국으로 가려고 시도한 것 등이 밝혀지면 처벌은 더욱 가혹해집니다. 이 중에는 정치범으로 분류되어 관리소로 끌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북한 당국은 살 길을 찾아 해외로 떠난 사람들을 잔인하게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탈북자들은 북한으로 끌려가는 것을 죽기보다 두려워합니다. 또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처벌이 두려워서 포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런 북한 당국에 대해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하고 송환된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을 중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국제적으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난민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국제법에 근거해 처벌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북한 당국도 국제사회의 비난을 우식해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기도 하고 2004년 형법을 개정할 때는 비복 국경 출입죄를 3년 이하 노동교화형에서 2년 이하 노동단련대형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선전용에 불과하며 200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다시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헌법에서 국민은 거주, 여행의 자유를 가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당국이 지켜야 할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을 보면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를 포함해 어떤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옮겨 다닐 수 있다. 어느 누구도 자기 나라에 돌아올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제 북한 당국은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의 기본 정신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북한은 더욱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될 것이고 인권탄압 국가의 오명을 벗지 못할 것입니다. 어느덧 마쳐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는 부당하게 고통을 받았던 인민들의 이야기를 수집해 북조선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찾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북한인권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해서 남북한의 문화적 차이를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김민선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남가복 이심전심을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은 말이지만 남과 북에서 각각 다른 뜻으로 쓰이는 말들을 알아보는 남과 북 이심전심 시간입니다. 그럼 먼저 대화를 들어볼까요? 너 오는 길에 세탁소에 들러서 드라이클리닝 맡긴 곳 좀 찾아다 줄래? 드라이클리닝? 그게 뭔데? 네. 남조선에서 부르는 드라이클리닝은 북조선의 화학세탁과 같은 말인데요. 건식세탁이라고도 하죠. 물세탁으로는 손상되거나 변형되기 쉬운 모직물이나 견직물을 물이 아닌 유기용제를 사용해 세탁하는 것을 뜻합니다. 남조선에서는 동네마다 세탁소라는 가게가 있어서 얼마간의 돈을 내면 양털이나 오리털로 만든 겨울 외투 등을 손쉽게 화학 세탁할 수 있습니다. 너 오는 길에 세탁소에 들러서 드라이클리닝 맡긴 곳 좀 찾아다 줄래? 그래, 그럼 그 파란색 오리털 잠바 찾아오면 되는 거야? 남과 북이 다음 때 더불어 사는 그날까지 남과 북 이심전심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남조선 고려대학교 교수이며 한반도 선진화재단 정책연구소 소장이신 조영기 선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지난 4월 15일이 북한에서 최대 명절 중에 하나죠. 김일성의 생일이었던 모양입니다. 만약 김일성이 지금까지 살아있었다 그러면 98살이 되네요.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것처럼 김일성은 1994년 7월 28일 죽었습니다. 아들이 죽였는지 아니면 보도된 대로 심장마비 때문인지는 세월이 지나고 나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분명한 것은 김일성이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날 여러분도 알고 계신 것처럼 대동강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도 죽은 김일성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것도 마구마구 폭죽을 쏘아올렸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신 것처럼 북한은 경제사정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쌀도 모자랍니다. 옥수수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마다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서 하루하루를 건건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 있나, 철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쏘아 올린 돈이 자그만치 60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이면 옥수수 20만 톤 정도는 사지 않겠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측됩니다. 북한에서 모자라는 쌀이 1년에 약 한 100만 톤에서 120만 톤 정도 되니까 5분의 1을 하루 저녁 죽은 한 사람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한 몇 시간 동안에 쏘아 올려서 낭비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국가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생각이 있으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내가 폭죽 쏘는데 니네들이 돈을 한 푼이라도 보태준 게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제 세금이 지금까지 많이 북한 비료 지원하는데 또 쌀 지원하는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김정일을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죽은 김일성을 위해서도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배를 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60억이면 옥수수를 사서 배고픈 여러분들에게 김정일이가 배급을 해주지 않았을까요? 그 배급을 해줬더라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김정일은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임금의 하늘은 백성이고 백성의 하늘은 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난의 행군이라는 것을 지나면서 한 300만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그것도 배를 골아서 죽었습니다. 그때 김정일은 자기 금고에 돈 한 40억 달러 정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지금 서서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김정일이 여러분들의 밥을 주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런 임금은 임금으로서 자격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은 여러분들의 임금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피나 고름을 짜는 폭군이요. 또 여러분들의 고통을 주는 압제자, 폭제자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많이 하죠. 김정일 성군정치니 강성대국 만든다고요. 언제 2012년에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봐봅시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김일성이가 1964년 어디에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참으면 쌀밥에 비단 옷에 기와집에 살 수 있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벌써 40년이 흘렀습니다. 쌀밥은 고사하고 강냉이 죽이라도 배불리 한번 먹어봤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 강냉이 살 돈으로 죽은 김정일의 생일을 축하한다? 2대 명절 아니라 몇 대 명절이라도 이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먹어야 할 강냉이를 죽은 김정일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폭죽을 터뜨린 저 김정일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생각이 있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지구상에서 죽은 사람을 위해 몇십억 원의 돈을 쓰는 나라? 경제가 능력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북한이 경제가 능력합니까? 쌀이 있습니까? 비료가 있습니까? 옷이 있습니까? 전부 다 다른 나라로부터 시작해서 구걸해서 쓰고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폭죽을 펑펑펑 쏘아 올려요? 웃기는 일입니다. 웃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김정일을 보고 인덕정치니 광폭정치니 그러면서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정일이가 여러분들에게 어진 사람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의 피를 빨아먹는 압제자고 폭군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욕을 많이 들어먹는 사람은 오래 산다고 하지만 김정일은 조만간 천벌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 천벌도 누가 내려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누가 주인이 되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정일은 늘 민주주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 김일성으로부터 권력을 물려받았고 김정일은 또 셋째 아들 김정은에게 권력을 물려주려고 한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래서 청년대장이 나왔느니 어떻느니 하고 신문에도 나오고 포스터도 걸려졌다고 하네요. 남한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걸 좋아하는 사람 남한에 거의 없습니다.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죠. 바로 봉건왕조, 조선왕조 시대에나 아버지에서 아들로, 아들에서 손자로, 손자로, 손자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조선왕조고 봉건왕조 아닙니까? 북한에서 늘 이야기할 때마다 반지의 봉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제국주의 또 반봉건주의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봉건주의 영주가 되려고 그러는 김정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세습은 김씨 왕조 아니면 만경대 왕조 또는 백두혈통을 위한 수사일 뿐입니다. 말장난일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인지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그 김씨 왕조를 위한 희생물이고 부속물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뜻대로 무엇을 하나 해본 일이 여러분 지금까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정일은 늘 무늬만 민주주의라고 포장했지 여러분들을 이용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김정일과 그 가족 김일성을 위해 김정은을 위해 일했지 또 일할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하루도 살아본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김정일은 늘 여러분들을 억제고 여러분의 생활과 활동을 감시하고 통제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디 길거리 한번 가는데 마음 놓고 한번 다녀온 일이 있습니까?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정일 지나면 납작업 들어서 논바닥이 든데 어디든지 납작업 들어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입니다. 이런 나라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보셔야 합니다. 최근 김정일은 김일성 생일을 맞이해서 김정일에게 충성하는 부하들에게 고급 세계에서 고급차를 수입하고 또 양주도 수입하고 그랬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거를 간부들에게 충성 명세를 받으면서 고급 자동차도 주고 고급 양주도 주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그때 들어간 돈 어떻게 써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써야 한다고 봅니다. 그 자동차를 구입한 돈, 하려고 했던 돈, 양주를 구입하려고 했던 돈, 포도주를 구입하려고 했던 돈,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쌀이고 여러분들의 옥수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정당하게 받아야 될 쌀과 옥수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김정일에게 저항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정일, 김일성이 여러분들에게 저지른 죄과는 이뿐만 아닙니다. 최근에 보도된 자료를 보면 다시 공개 총살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그것도 어린 자녀들을,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을 가장 앞자리에 앉힌다고 하네요. 이것이 인간입니까? 이것이 나라입니까? 이것이 어른들이 할 짓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비참한 광경을 목격한 여러분들의 아이들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가슴의 상처를 안고 갈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고통, 평생 동안 가슴에 안고 가야 할 그 고통을 뭐라고 이야기해야 할까요? 제가 보기엔 이것은 인간이 할 짓이 아니라 짐승들이나 할 수 있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김정일과 그 일족, 김정일에 충성하는 모든 당 간부 이런 사람들을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도 어린 아이들을 앞에서 공개 총살하도록, 이것은 인간이 할 짓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여러분들을 60년 이상 억눌른 사람이 어버이 수령도 아니고 위대한 장군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었던 장본인이라는 것을, 원흉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알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징벌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김정일과 김일성에게 천형을, 하늘에서 내리는 벌을 내릴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조국의 자유와 민주주의적 통일을 바라는 남과 북의 애국적 민주주의사들, 북조선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조로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김정일 독재정권 밑에서 북조선 인민들을 탄압하고 있는 독재의 하수인들에게 보내는 경고 메시지입니다. 북조선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그리고 중국에 계시는 탈북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조선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독재의 하수인들에게 시간의 김은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김정일 독재 정권에 기생하며 저들이 향락을 위해 인민을 희생시키는 독재자의 하수인인 함경북도 청진시병원 약국장 이철민의 만행을 고발하려 합니다. 함경북도 청진시 청안구역에는 거족골이라고 부르는 공동묘지 지역이 있다고 한다. 화폐교환 조치가 실시되기 전에는 이곳에 시신을 묻기 위해 오는 주민들이 3, 4일에 한 번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보릿고개가 시작되면서 식량값이 폭등하고 굶주리는 세대가 속출하며 영양실조와 병으로 사망하는 수가 늘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하루 2석대의 차량이 매일 거족골 공동묘지에 들어가고 있다. 그만큼 사망자 수가 늘었다는 말이다. 현재 태국에서 한국으로 오려고 대기 중인 김형만 씨는 사람들이 못 먹어서 죽는 게 가장 큰 이유지만 그보다도 앓는 사람들이 약을 쓰지 못하는 것이 더 큰 이유라며 자신도 작년 2월 초 급성위장염에 걸린 21살 난 맏아들을 청진시병원에 입원시켰다가 약을 쓰지 못해 억울하게 생죽음을 당한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김씨는 그때를 회상하면 김정일 독재 정권에 대한 분노로 가슴이 피가 거꾸로 솟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날도 종일 정진수남 장마당에서 징구루마를 꿀며 번 돈으로 옥수수 가루를 봉지에 싸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들어서니 아들 형국이가 새우처럼 배를 끌어안고 방바닥을 맴돌고 있었다. 손에 든 봉지를 내치고 성급히 형국이를 일으켜보니 얼굴은 고열로 땀투성이었다. 생각할 사이 없이 들쳐엎고 구루마에 실은 다음 시병원으로 정신없이 뛰어왔다. 얼마나 달렸는지 병원에 도착한 시간은 밤 11시였다. 구급실에서는 급성위장염이라는 진단을 내리며 내과에 올려보냈다. 형국이를 얻고 내과 의사실에 올라가 보니 그날 직일이라는 약국장 이철만이가 술에 취해 자고 있었다. 그런데 간호사가 환자가 들어왔다고 말하자 형국이를 한번 쳐다보고 진통제를 놔주라고 말하고는 그냥 자는 것이었다. 입원실에 옮겨져 주사를 맞은 형국이는 인차 잠이 들었다. 나도 기운이 없어 그 옆에 누워 쪽잠에 들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갑자기 신음소리를 내며 무섭게 꿈틀거리는 형국이 소리에 놀라보니 얼굴은 고열로 시뻘겋게 달아있었고 온 몸은 물을 쏟아 부은 것 같았다. 의사를 불렀지만 이철만은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를 한답시고 진통제가 없으니 약 파는 장사꾼에게 가서 약을 사오라는 말만 했다. 이때 또 다른 환자가 들어왔는데 옷도 잘 입고 괜찮게 사는 집같이 보였다. 약국장은 벌떡 일어나 뛰어다니며 주사도 놔줬고 약도 주었다. 그 광경을 보고도 나는 두 말 없이 바깥에 나와 사방을 물어보며 두 시간을 헤매서야 겨우 병원으로 돌아왔다. 형국이는 그동안 지칠 대로 지쳐 이미 정신을 잃고 있었고 이철만은 또다시 과량의 진통제를 놔주었다. 그러나 아픈 것이 없는 듯 조용히 누워있던 형국이 몸은 아침 6시에 싸늘하게 쉬었다. 어머니 없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며 외롭게 자란 형국이는 이렇게 갔다. 아들을 아는 나는 너무도 어기막혀 아무 말도 나가지 않았다. 아침에 시병원 원장과 당비서를 찾아가 무책임한 우사에 대해 하소연했지만 그들은 아들이 병원에 왔을 때는 이미 상태가 기울어져 있었다고 변명했다. 그날로 형국이를 거족골에 묻고 시당과 도당에 찾아가 신소를 해봤지만 모두 약국자 같은 놈들이라 나 같은 평백성이 말리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나는 김정일 독재 정권과 그 하수인들을 저주하며 더러운 북조선 땅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지금도 북조선에서는 형국이처럼 돈 없는 아이들이 아파도 야간알 먹지 못하고 맥없이 죽어가고 있지만 권력이 하수인들은 고가의 약을 마음대로 쓰며 인민들이 고혈을 짜내고 있다. 기아와 병으로 죽어가는 북조선 동포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라도 김정일 정권을 하루속히 끝장내야 한다. 지금까지 독재의 하수인들에게 진행한 김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간사회의 따뜻한 정을 담은 낭독과 함께 삶을 되돌아보는 글하나 시화나 시간입니다. 그라나 쉼하나 마음에 심터 그라나 쉼하나 시간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어릴 때 가난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온갖 고생을 참으며 살았습니다. 겨울이 되어도 팔굽이 노출되는 헌 옷을 입었고 발가락이 나오는 헌 구두를 신었었죠. 그러나 소년 시절의 고생은 용기와 희망과 근면을 배우는 하늘의 은총이었습니다. 영웅과 위인은 모두 가난 속에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헛되이 빈고를 슬퍼하고 역경을 맞아 울기만 하지 말고 미래의 밝은 빛을 향해 분투 노력하며 성공을 쟁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가난과 실패의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링컨. 결국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된 링컨. 그의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지금까지 마음의 쉼터 그라나 쉼하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남조선 음악 감상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하는 노래만 불러야 하는 북조선의 음악과 자유를 마음껏 노래하는 남조선의 음악을 비교하면서 함께 감상해 보시죠. 북녘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래로 시작되는 함께요 음악의 미로 시간 진행의 김련희입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으로 불리우고 있으며 그만큼 춘과 효가 넘치는 민족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도 알려져 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5월 8일은 어버이날로 정해져 있고요. 이날만큼은 온 가족이 부모님 모시고 특별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마음속에도 가깝게 그려지는 고향의 부모님 또 형제들의 모습들이 생생히 떠오르는데요. 그럼 먼저 어머니 모습을 그린 태연 씨 노래 엄마의 일기를 들으시겠습니다. 부드럽게 웃으시는 당신에게서 따뜻한 사랑을 배웠죠. 철이 없는 나를 항상 지켜주시는 하늘처럼 커 보인 당신. 우연히 서랍 속에 숨겨둔 당신의 일기를 봤어요. 나이가 먹을수록 사는 게 자꾸 힘에 겨워진다고. 술에 취한 아버지와 다투시던 날 잠드신 줄 알았었는데 불이 꺼진 부엌에서 나는 봤어요. 혼자 울고 계신 당신을 알아요. 내 옆에선 뭐든지 할 수 있는 가난 분인 걸 느껴요. 하지만 당신도 마음 약한 여자라. 네, 노래를 잘 들으셨나요? 태연 씨 노래 엄마의 일기를 들으셨는데요. 국민 가수인 김태연 씨는 20대의 젊은 가수이며 전주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10년 초에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여자 라디오 진행상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홍시에 담아 부른 나원아 씨 노래 홍시를 들으시겠습니다. 그 철이 치고 돌아앉아 오시던

이들을 포함한 여러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미국과 국제사회의 구성원들은 인권이 철저히 무시되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와 기아 문제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생존을 위해 중국으로 탈출하는 북한 주민과 그들이 중국에 숨어 살면서 맞닥뜨리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과 불행의 근원이 김정일과 그의 체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북한의 청취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분단된 한국의 책임이 미국에 있으며 미국을 불구대천의 원수로 미워하도록 교육받아 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 미국인들은 고통받고 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의 소중함을 어려서부터 배우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인들이 남한 사람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간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방송되는 미국에서 보내는 편지를 통해 여러분들은 미국인들이 북한 주민들을 포함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얼마나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미국인들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우려는 것만큼 여러분들을 고통받게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역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직 우리는 북한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미국인들이 북한을 알게 되고 여러분 또한 미국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게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북한에 있는 친애하는 친구들에게 제 이름은 도리수이고 미국의 동남쪽에 있는 플로리다주에 살고 있습니다. 플로리다는 햇빛이 많아서 션사인주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제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북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또 당신 아이들에게 음식과 의약품이 얼마나 부족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워싱턴의 우리 정부에게 당신들을 도울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편지를 쓰고 있고 아주 많은 미국인들이 당신과 당신 고통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늘 제 마음속에 기도로 남아 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당신의 친구 도리스로부터. 북한에 계신 형제자매 여러분께 무거운 짐을 마음에 품고 이 편지를 쓰려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짐을 제대로 설명하기가 힘들군요. 저는 아내이자 엄마이자 딸입니다. 저는 북한의 역사와 여러분의 힘든 투쟁들, 여러분이 이루어낸 성취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여러분에 대한 것을 몰랐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무관심을 용서해 주세요. 어느 날 저는 TV에서 북한으로 의료 여행을 떠나는 다큐멘터리를 시청하였습니다. 그것을 본 뒤로 저는 잠을 잘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김정일을 신처럼 모시는 북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김정일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김정일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자매 제니슴. 북한 주민 여러분, 우리는 북한에 어려운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미국 사람들은 당신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사실 많은 이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북한에서의 삶이 향상되고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를 가지고서 삶을 살고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자유 북한 방송을 듣는 모든 이에게 임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미국에서 당신의 친구 린다로부터. We have so much more to learn about North Korea. But I hope you will learn something. 이상 미국에서 온 편지의 진행을 맡은 수잔 솔치였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남한 주민들과 미국인들을 축복했듯이 북한 주민들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탈북 여대생이 남조선에서 생활하면서 쓴 일기를 소개합니다. 독재의 땅 북조선과 자유의 땅 남조선, 어떻게 다른지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신서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대학교 입학 후 가지는 오리엔테이션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7년 2월 24일 대학교 첫 오리엔테이션 가던 날 나와 나의 동기들을 실은 버스가 강원도를 향해 마치 우리의 열정을 담은 듯 힘차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버스에 탑승하게 된 이유는 드디어 나도 2007년 많은 신입생들 중에 한 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을 가기 며칠 전 집으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OT에 대한 자세한 설명, 즉 무엇을 준비해야 하며 모임, 날짜와 장소,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전화였는데요. 덕분에 난 아주 쉽게 준비를 끝마치고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개요를 이해시켜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위한 심적 자세를 갖도록 하는 진로 지도라는 뜻으로 쓰이며 근래에 들어서는 대학교에서 신입생을 환영하는 의식 정도로 쓰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뜻으로 우리의 목적은 여러 교수님들을 통하여 법이란 어떤 분야이며 이 학문을 전공하려면 갖춰야 할 자세와 본인의 의지 등에 대하여 알아가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이고 아울러 나와 같은 길을 선택한 나의 동료들과의 친분을 쌓고 그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주기 위한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침 일찍 세수를 하고 얼굴에 살짝 분칠도 조금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로 향했습니다. 왠지 이날만큼은 이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였고 창밖을 바라보았을 때의 느낌은 마치 하늘을 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콩닥콩닥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학교에 도착하여 많은 아이들 속에 내 자리를 찾아 살그머니 앉았습니다. 혼자 이렇게 멀뚱멀뚱 10분을 보내던 중 한 아이, 지금의 나의 이쁜 단짝 친구인데요. 그 아이가 나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말 억양을 들어보니 틀림없는 서울 아가씨였습니다. 우리 이북에서도 함경북도 사람들은 솔직하고 사람을 대하는 면에서 진심인 반면에 평안남도 사람들은 사람을 대할 때 가식적이며 자기 속부터 챙기는 사람이란 편견이 있듯이 물론 주관적인 생각이겠지만 서울 사람들도 이북의 평안남도 사람들과 똑같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이 친구에게 썩 좋은 인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버스 옆자리에 어쩌다 보니 이 친구와 함께 앉게 되었습니다. 사실 다른 친구와 앉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이렇게 됐으니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다른 친구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나의 소개와 그 친구의 소개를 시작해 대화를 하다 보니 통하는 점이 아주 많았습니다. 나와 똑같이 연예인에 대해 호기심이 많고 엄마에게 용돈 달라 떼쓰고 멋있는 이성을 보면 말을 걸고 싶어하는 것이 나와 너무도 닮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천진난만한 아이 같았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친구 유정이에게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쉴 새 없이 수다를 떠는 동안 버스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 강원도라 그런 건지 바람이 불어 얼굴이 터져버릴 것 같이 추웠습니다. 이리저리 짐을 챙기고 숙소로 들어가는데 북한에서 하던 줄서기를 여기서도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선배가 흩어져가는 우리들에게 두 줄로 서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역시 이러한 문화는 이북과 남한의 경계가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 시작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린 벌써부터 지쳐서 그대로 바닥에 대자로 눕고 싶은 심정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하늘 같은 선배님의 매서운 눈초리에 주눅들어 불쌍하게도 벽 쪽에 마치 벌을 서듯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한참을 서 있다가 선배의 명령 같은 말 한마디에 맞춰 우린 짐을 풀고 다시 쉬다 저녁밥을 먹으러 식당에 갔습니다. 밥을 챙겨서 식탁에 앉아 밥 먹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쪽 테이블에서 이상한 고음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의 정체는 경제학과 친구들의 밥가였는데요. 모두들 일어나 정색한 표정으로 1분 정도 소리 지르듯 밥가를 부르고 그대로 앉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밥을 먹습니다. 그래도 우리 과는 저런 의식이 없어 참 다행이다. 있었으면 얼마나 창피할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 순간 3학년 선배가 숟가락을 듭니다. 설마 설마 아닐 거야. 하지만 나의 애원은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선배가 숟가락으로 밥상을 두드리며 무조건 자기가 하는 대로 하라며 아프리카 정글 속의 원주민 마냥 소리를 지르며 밥가를 부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나만 이 상황에 적응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아이들은 재미나다는 듯이 얼굴에 웃음을 가득 담고 잘도 따라합니다. 내가 넘어야 할 고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밖에서 조금 쉬다 들어가니 어느새 해는 지고 어둠이 우릴 찾아왔습니다. 이때부터 OT의 하이라이트, 밥문화가 시작되었는데요. 조금 전까지도 보지 못했던 술박스들과 맥주, 안주, 과자 등이 한가득 우리 숙소에 덩그러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몇 명의 선배들과 우리는 원을 그리듯 동그랗게 앉아 각자 소주잔 하나씩 손에 쥐고 본인에게 술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일 윗선배가 우리에게 각자 주량이 어느 정도 되냐고 물어보기에 나는 많이 마셔본 적이 없는 관계로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고 솔직히 대답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몇 명의 선배들이 놀라며 나 같은 애들이 무섭다고 합니다. 당최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시간이 흐를수록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선배가 게임물에 지는 사람에게 벌주를 마시게 하자는 것입니다. 게임, 나는 아는 게임이라고는 369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원에 있을 때 몇 번 해본 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좋다고 하는데 나만 안 하겠다고 빠질 수는 없는 법이지 않습니까? 할 수 없이 동의를 했는데 베스킨 라빈스라는 게임을 하자고 합니다. 이 게임의 방식은 게임을 시작하기 전 인원을 보고 숫자, 즉 31이라고 끝 숫자를 정해놓는데요.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한 명이 1부터 시작해 최대 3개 숫자까지 얘기할 수 있고 마지막 31번 숫자에 걸린 사람이 벌주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난 들어도 보지도 못한 게임이기에 최대한 옆 친구의 눈치를 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나의 예상과 마찬가지로 벌주는 계속 나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이 게임에 조금 적응할까 하는 도중 갑자기 게임을 또 바꾼다고 합니다. 겨우나 적응했는데 한숨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OT를 가면 게임하고 술 마신다는 것을 미리 알았을 것이지만 난 이런 모임이 처음인지라 게임에 대하여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게임을 할 줄 알았으면 조금이라도 배워서 오는 건데 정말이지 서러웠고 울 것만 같았습니다. 이번엔 더 희한한 게임입니다. 이 역시 모든 아이들이 알고 있는 듯합니다. 게임의 이름은 야, 너 이름만 들어도 좀 전에 마셨던 벌주가 고통스럽게 스쳐갑니다. 이 게임은 처음 시작한 사람이 아무 사람한테나 야 하고 야를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고 오른쪽으로 앉은 옆 사람이 너, 그 옆 사람이 임마, 다시 임마를 받은 옆 사람으로 돌아가는 게임입니다. 머리가 터질 것만 같습니다. 좀 전 게임과는 달리 이것은 알아도 헷갈려 자꾸자꾸 틀립니다. 또 이번에도 벌주는 역시 나의 몫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적응을 하고 벌주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내 자신도 몰랐던 나의 주량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쓰러졌는데 나와 유정이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새벽까지 놀다 어떻게 자리에 누웠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푹 자고 아침에 푸시시 일어났습니다. 사실 OT를 오기 전 처음 학교에 도착했을 때 문을 열고 들어가는 날 바라보는 많은 아이들의 눈빛이 낯설었고 살짝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고향이라는 나의 출생을 알면 날 멀리하진 않을까 라는 생각도 스쳐 지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술 파티를 한 다음인 오늘과 어제는 하늘과 땅 차이에 가까웠습니다. 애들이 친근해 보였고 농담하고 치약도 같이 나눴으며 많이 친해진 느낌이 들어 기분이 좋았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해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쁜 마음도 잠시 교수님께 질문하고 싶은 내용을 적으란 선배의 말을 들은 애들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주 간단하게 이 학과를 졸업하면 취직이 100% 보장되나요? 라는 궁금증을 적었는데요. 애들은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잠시 후 교수님이 와서 쪽지 하나하나를 뜯어보시며 질문에 답하시는데 나는 마치 수도승이 갑자기 서울 한복판에 온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영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법학의 아주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적은 내용들이었습니다. 결코 멀리에서도 또 편한 친구로서도 볼 수 없는 친구들. 이들과의 시작될 앞으로 4년을 생각하니 겁부터 났습니다. 하지만 어제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처음이 아닌 것 같던 유정이 같은 친구들이 있다는 것에 나는 어느 정도의 위로를 받았는데요. 그러면서 내 자신에게 아주 무거운 약속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어렵사리 6년을 나라 없는 서름과 모욕을 당하면서 살아온 경력이면 앞으로의 높고 험한 산을 잘 넘을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 쉽게 기죽고 나약해지지 말자고 말입니다. 이렇게 교수님과의 자리도 끝나고 우리의 오리엔테이션도 어느새 막을 내렸습니다. 나는 아주 어린 시절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타국인 중국 땅에 건너와 수년간 투명 인간처럼 살다 보니 친한 친구라 말할 수 있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중국에서 국적이 없는 상황이므로 학교라는 것은 꿈도 못 꾸었으며 이로 인해 늘 외톨이, 즉 혼자 놀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나에게 많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어 감사했고 그때의 나의 기분은 마치 보꾸러미를 한가득 아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설명은 이만 끝내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유로, 민주로, 통일로. 지금 여러분께서는 캄캄한 망망대해인 북녘땅에 자유의 불빛을 밝히는 등대 자유북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사람 이야기를 진행할 최성일입니다. 오늘도 전 시간에 이어서 지난 2007년에 대한민국에 오신 강연희 씨와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근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또 금년에 미국 국무부가 연례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통해서 북한을 세계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부터 이제 강연희 씨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심각한 인신매매 실태가 나올 텐데요. 자, 전 시간에 강연희 씨가 그 중국에 갔다 와서 임신하고 온 여성에 대해서 이제 띠놈의 종자를 받아왔기 때문에 저걸 유산시켜라. 네. 네, 이런 지시를 받았고, 근데 강연희 씨는 이제 같은 여성의 입장으로서 그걸 이제 강압적으로 내리먹이기는 힘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네. 또 그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서 중국의 실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눈을 떼게 됐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일단 그 여성을 통해서 중국의 실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제 파악을 할 수 있었고, 또 그 상급 농명으로부터 그 여성이 임신한 애를 유산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는데요. 어떻게 집행했나요? 네, 그때 당시 병원에 가려면 또 백 몇십 리 정도 나가야 하는 상태라 뭐 오늘의 생각에서 나가는 것도 안 되고 그냥 병원에서 이제 어느 날 오라 하고 연락이 되면 가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약속된 날에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저랑 같이 가다가 동생이나 같은 그 애가 이제 유산을 하는 걸 되게 겁내하고 또 같은 여자라서 차마 그렇게 해야 되겠는지 하지 말아야 되겠는지 저도 그때 나이가 어렸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병원에 같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는 친구 집으로 데려가서 이제 좀 쉬자 쉬면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애 의향이 난 다시 가보고 싶다. 중국에 다시 가보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갔냐. 그 가는 로정에 대해서 좀 알려줄 수 없는 거고 내가 절대적으로 그건 비밀로 해주겠다. 그런 조건에서 이제 가는 중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그 동생한 데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동생은 내가 너를 어떻게 도망간 걸로 해줄 테니까 네가 혼자 갈 수 있는 조건으로 가라고 임신도 했고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할 상황이니까 내가 어떻게 병원에 굳이 데려가서 해야 할 그것도 모르겠고 혼자서 알아 판단하라 난 모르겠다 그래서 그런 조건에서 그 동생을 보냈어요. 네. 갈 수 있는 대로 가라고 다시 기업소로 가봤자 따뜻한 얘기 못 듣고 나이도 19살이라 그 본인도 잘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기업소에는 나 혼자 돌아가서 잠자는 시간에 깜빡 졸았는데 그 친구 어디로 갔는지 나도 찾을 수가 없더라.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숨겨주고 그냥 그 연락처는 안 버리고 보관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아가씨가 가지고 있는 중국 연락처를요? 네. 아. 그래서 혹시나 사람 이름 모르니까 이런 거는 별로 버리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때. 네, 이미 지나간 얘기니까 뭐 지금은 그 공개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당시에 강연희 씨의 마음속이란. 네. 알게 모르게, 아, 나도 저 애처럼 탈북할 수 있다. 네. 혹은 탈북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씩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건 당연히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 파라티붓을 알았을 때 그 기업소의 전부 인원이 특별히 나를 뭐 생각해줬다던가 뭐 이랬으면 조그만 그 감정이라도 좋은 감정이 남았을 텐데 저한테는 불신이 컸어요. 어떻게나 나는 이 사람들보단 더 낫게 살고 싶고 별로 거기서 오래 일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도 없다고 그때 당시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여자 어린 애고 하니까 그냥 제가 판단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때 그 현실에는 그게 그렇게 보내는 게 더 현명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당시로서는 강렬희 씨도 그, 뭐 지금도 미혼이지만은요. 네. 네.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 유산이라는 게 뭔지. 네. 네. 그 정확히 몰랐고. 그 여성이지 만삭이 되어 있었다. 네. 이 정도면 그 유산시키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네. 이런 우려도 있고 해갖고 차마 같은 여성으로서 유산시킬 수는 없었다. 그래서 이제 도망을 시켜준 건데요. 네. 그래서 그 친구를 잊었다고 하니까 이제 기업소에서는 별 의심을 안 했어요. 왜냐면 제가 너무 거기서 저에 대한 이미지가 좋았기 때문에 네. 아, 정말 그랬겠다. 의심을 안 했어요. 또 뭐 당시 강연희 씨의 직업이 뭐 보안원도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떤 책임 추궁도 힘든 상황이죠. 네. 또 그때 당시 너무 행방불명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다들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일하면서 자꾸 중국에 대한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네. 미지 세계에 대한 네. 이제 동경심이 싹 트기 시작한 거네요. 네. 네. 그래서 많이 혼자서 궁금한 면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가끔은 그 지배인한테랑 도대체 중국은 어떨까요? 하면은 너 또 뭐 하면서 저한테는 절대 의심이란 걸 안 했어요. 설마 네. 거기서 떠나리라고는 생각 안 했는데 저는 그 기업소에 대한 좋은 감정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얘기 해줘도 이제 저는 언젠간 난 여기서 나갈 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 강연희 씨가 그때 직장에서 근무하던 것처럼 네. 그 직장이 그냥 있었으면 어찌 보면 이제 사망했을 수도 있었죠. 네. 네. 그래도 다행히도 언니를 찾아갔기 때문에 용단을 내려서 뭐 목숨은 구할 수 있었는데 그 회사에 대한 믿음은 뭐 도저히 미련이 남아 있을 수도 없고요. 네. 네. 그래서 저랑 이제 친동생처럼 지내는 애들이 이제 학교도 졸업 못하고 이제 가졸업해서 나오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뭐 부모님도 걔는 더 일찍 어린 나이에 잃었으니까 이제 친동생처럼 제 옷을 간에 입히고 이제 그렇게 많이 여기서 말한 자선 사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아, 막 여기서는 왠지 더 있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자꾸 나기 때문에 이제 난 여기 뜨고 싶다고 생각을 이제 표현을 했어요. 친한 동생들한테. 근데 똑같은 생각을 한 다섯 명이 이제 나서서 우리 여길 뜨자고 청년들이 이제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2월이었는데 김종일 탄생일 있잖아요. 네. 예, 기회가 너무 잘 맞아서 뭐 3일을 쉬는 거니까. 네, 2월 3일이 김종일이 생일이지요. 네. 그 간부들은 또 그 명절을 즐기려고 뭐 친척집도 가고 하니까 사람들 눈도 많이 피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떠났어요. 이제 다섯 명이. 이제 떠났는데 떠나면서 또 우문스러운 건 대웅단이라는데 그렇게 살기 좋다는데 한번 그쪽으로 가보기나 해보자. 그래서 한 300리 넘는 것을 기차는 타기가 너무 힘들어서 산길로 걸었어요. 산길로 걸어서 사흘에 걸쳐서 거기까지 갔는데 뭐 여기나 거기나 다 똑같은 사정이었어요. 그래서 우린 이제는 다시 기업소에 들어가도 좋은 평가는 없을 거니까 이제는 여기서 판단하자. 나는 중국에 가기로 생각을 했으니까 같이 갈 사람은 같이 가고 안 갈 사람은 여기서 자기 갈 목적지로 헤어지자고. 그래서 3명, 2명이 갈라졌어요. 왜냐하면 저쪽 2명은 형제였는데 그 기업소에 어머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자기네는 뭐 욕을 많이 먹더라도 되돌아가야 하는 사정이고 이제 저랑 그 친하게 지냈던 동생이랑 나는 우리는 이젠 중국이라는데 한번 생각했던 것 같은지 가보겠다고. 그래서 그 기존에 도망친 그 임신했던 애가 알려준 그 주소집을 찾아갔어요. 네. 그리고 무산 쪽이었는데 그 그 집에 찾아갔더니 아주 편안하게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서 뭐 한 20일 정도 이제 파라티브스 그 오열이 아직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 들어갈 때 이제 저보고는 이미지가 너무 편안하게 보이기 때문에 자기 친척을 소개하겠다고 친척집에 가면 고생 다 나고 또 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워낙에 또 남의 얘기를 잘 듣는지라 친척집이고 뭐 이러면 중국에 구경도 할 생각도 하고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네. 뭐 인신매매라는 그런 개념은 없고 이제 그 동생에는 또 좋은 분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집 가는 거 뭐 이런 건 도무지 인신매매 그런 걸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 저도 인신매매라고 생각을 지금도 안 하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 집에 친척집에 정말로 갔어요. 네. 그래서 저는 친척집에 갔는데 그 동생에는 아마 저희 생각에 팔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중국 변경에 살고 있는 네. 우리 조선족 동포들을 통해서 인신매매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결국은 지금 강연희 씨도 그런 인신매매단에 걸려든 거네요.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렇다고도 볼 수 네. 있죠. 자, 오늘도 시간이 돼서 아쉽게 얘기를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북조선을 탈출하여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널 때의 그 심정, 그 용기를 가지고 이곳 남조선에서의 새로운 삶에 도전하고 있는 탈북자의 이야기. 어떻게 살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를 고민하는 새 삶의 주인공이 되어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현재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물의 발견과 발명, 그리고 그 경위에 대해서 알아보는 생활의 발견 시간입니다.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먼저 등자의 발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사를 뒤바꾼 마구라고 불리는 등자는 사람이 말을 더 편하게 타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서남 인도 지역에서 발견된 암각화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말은 이미 기원전 3세기부터 승용으로 이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말의 주된 용도는 짐을 나르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안장에 버팀대가 없었기 때문에 승마 시간이 제한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빠른 속도로 오랫동안 말을 타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몽골인들은 3, 4세기에 말 안장에 등자를 부착함으로써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게 됩니다. 등자는 기수가 안장에 앉아있을 때 안정감을 주었고 기수의 행동 반경을 넓혀주었습니다. 또한 등자 덕분에 기수는 말이 전속력으로 달리는 중에도 창을 안전하게 들 수 있었습니다. 갑옷을 착용한 기수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덩치 큰 종말을 사육하면서부터는 안장과 등자 외에도 쇠로 만든 말발굽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말과 기수는 완벽한 병기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등자는 중국을 거쳐 아랍인들에게 전해졌다고 하는데요. 아랍 지역은 지리적, 정치적 여건이 좋지 않은 탓에 효율적인 원정수단과 운송수단이 필요했습니다. 아랍 지역의 말 사육은 등자 도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등자를 유럽에 전파한 사람은 730년 카롤링거 왕조의 궁중장관이었던 칼 마르텔이었습니다. 등자는 지역에 따라 그 재료와 형태가 달랐는데요. 예컨대 앞이 막힌 형태나 고리 모양의 등자가 있었는가 하면 나무나 가죽끈, 철로 만든 등자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화약의 발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산과 파괴를 위한 마법의 검은 기류로 불리는 화약은 사격무기의 발포제로 사용되는 미세한 알갱이 형태의 혼합물을 말하며 검은 가루로 통하기도 했습니다. 검은 가루라는 이름은 화약의 색깔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50년경 이미 중국에서는 질산칼륨과 유황, 목탄을 혼합하여 만든 폭발성 가루를 폭죽의 폭약통을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화약을 총포에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300년경 유럽에서였는데요. 1400년경에는 총포가 널리 보급됨에 따라서 전투기술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중세 도시의 외벽이 새로운 무기인 총포의 공격을 견뎌내지 못하자 르네상스 시대의 기술자들은 방사선 모양의 평면도와 두꺼운 흙벽을 적용한 요새 도시를 설계했습니다. 이때부터 축성술과 총포기술은 서로 끊임없는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는데요. 민간에서는 화약을 주로 폭파용과 불꽃놀이용으로 사용했습니다. 1672년부터는 광산에서도 화약을 사용했지만 탄광의 경우에는 갱 내에서 폭발성 가스가 방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활용 범위가 극히 제한되었습니다. 19세기에는 보다 폭발력이 강한 폭약이 개발되게 됩니다. 1846년 이탈리아 토리노 출신의 의사인 아스카니오 소블레로가 질산과 글리세린을 혼합해서 니트로 글리세린을 합성했고 같은 해에 니트로 셀룰로스가 발명됩니다. 1867년에는 스웨덴의 알프레드 노벨이 규조토에 니트로 글리세린을 고정시킴으로써 당시로서는 파괴력이 가장 뛰어난 폭약인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합니다. 한편 1900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트리니트로 톨루에는 다이너마이트를 능가하는 파괴력을 지녔습니다. 다음은 악보의 발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악보는 음의 길이와 높낮이를 표시하는 기호로서 음악의 전승과 재현을 위한 예술 언어라고 불립니다. 한 음악 작품을 작곡가 이외에 다른 사람이 연주하거나 후대에 전승하기 위해서는 악보가 필요한데요. 유럽 전역에서는 악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유럽 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악보로 옮겨지지 않은 민속음악이나 음악 작품들이 유럽 내에서도 여전히 존재했었습니다. 고대 중국이나 바벨로니아에서는 음을 문자로 표기했다고 합니다. 서양 음악에서 악보가 처음 등장한 것은 그리스 시대라고 합니다. 네우마 악보는 언어와 유사한 성가 분야에서 생겨난 것으로 음의 높낮이를 다양한 기호로 나타냈는데요. 선이 도입되지 않은 네우마 악보는 중세 시대의 단선율과 성가에 주로 활용되었습니다. 네우마 악보가 선율의 흐름을 대략적으로 전달했던 반면 사선 보표에 의한 코릴 기보법은 음의 높낮이 진행을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13세기에 다성음악이 등장하게 되자 음의 높낮이와 함께 음의 길이와 리듬 또한 정확하게 지시할 필요가 있게 됐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량기보법이 개발되어서 1600년경까지 사용되었는데요. 정량기보법에서는 음표의 머리 형태가 다양해졌을 뿐만 아니라 음표의 꼬리를 달기 시작했고 쉼표와 같은 기호도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18세기까지만 해도 박자나 음의 강약 등 연주에 필요한 정확한 지시 내용을 악보에 표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음악가들은 연주법을 정확하게 익혀야 했습니다. 또한 빈 고전주의 시대가 열리면서 아마추어 음악가들의 연주 비중이 더욱 커지게 되면서 최대한 정확하고 세밀한 악보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하지만 악보는 여전히 음악의 흐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에 머물렀기 때문에 곡의 의도를 해석하는 행위가 중요해졌습니다. 1500년경부터 인쇄술이 발달함에 따라 악보 인쇄술도 더불어 개선되게 되는데요. 1798년에는 알로이스 제네펠터가 석판 인쇄술을 발명함으로써 악보 판각기법이 개발되었고 이후에 악보 제작은 더욱 수월해졌습니다. 19세기에 들어서자 악보는 점차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경부터 음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자 한층 높은 수준의 기보법과 악보 인쇄술이 요구되면서 현대 음악 부분의 일부 작곡가들은 직접 고안한 특별한 악보를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생활의 발견의 김민선이었습니다. 라디오 방송국 나는 성예림이 친구였다. 탈북자 김용순 씨의 수기를 각색한 라디오 방송국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내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9년간을 살아야 했던 이유는 김종일의 부인 성혜림과 친구였고 그녀가 오호댁이라 불리우던 김종일에게 시집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970년대 초 앞으로 공화국의 최고 권력자가 될 김종일이 다른 사람의 부인인 성혜림을 데리고 산다는 것은 김일성도 모르는 비밀이었고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죽음을 면치 못했다. 이른바 김정일의 권위와 관련된 문제를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공화국에서는 국왕무도한 범죄가 되기 때문이었다. 방송시라고 나는 성예림의 친구였다. 오늘은 제1화 저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란 존재는 무엇일까? 하루 내내 어떻게 당이 충실할까만 생각했던 60년이었다. 무엇 때문에 북한에서 평생 충성 경쟁을 하며 살았을까? 평범한 딸로서 어머니로서 자유스럽게 살 수는 없었을까? 나는 김정일의 부인 성혜림이 친구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정치범이 되어 짐승으로 몰락했고 요독수용소에서 모진 목숨을 이어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가족 두 명이 굶어 죽었고 한 명은 수용소의 강물에 빠져 죽었으며 요독수용소에서 나온 후 아들 하나는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부모님과 아들의 넋이 아직도 요독의 하늘을 떠돌고 있습니다. 나의 가족만이 아니라 영문도 모른 채 끌려와 희망 없는 삶에 기대어 주린배를 부여안고 살아가는 요독수용소의 수감자들이 20만도 넘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나는 운 좋게도 2001년 북한을 탈출한 후 2003년 11월 25일에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여기서는 작은 풀 한 포기도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데 북조선의 산고아들은 마치나 위대한 장군이라는 김정일의 의지에 따라 호흡하는 듯 했습니다. 메마르고 시들고 산마저 민둥산으로 변해가는 마당에 서술만 푸르르던 내 고향의 사냐를 마음속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사를 맡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 자유북한 방송을 통해 연재되게 될 라디오 방송국 나는 성예림의 친구였다를 기대해 주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고향을 그리는 1천만 실향민과 탈북자들, 그리고 북조선의 민주화를 바라는 남조선 청년 학생들과 애국 재미교포들의 성공과 참여로 만들어가는 자유북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북조선에서 주민들을 기만하기에 선전하고 있는 내부 교양 자료를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북조선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조선 당국이 주민들에게 거짓으로 선전하는 내부 교양자료 분석 시간의 장성군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북조선 당국이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천리마 대진군을 승리로 이끄시는 김정일의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갈 때 대한 제목으로, 이는 북조선 간부들을 위한 자료로 조선노동당이 출판하였습니다. 강연 자료에서 학습시간은 2월 16일 전에 1시간 30분을 진행하며, 강연 방법은 강습 단위는 기간, 기업소 단위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실정에 따라 여러 기간, 기업소들을 합해서 할 수도 있으며 큰 기간, 기업소들에서도 갈라서도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강연 방법은 당 양성기관 일꾼들을 비롯하여 정치이론적으로 수준 있는 일꾼을 강서로 선발하여 잘 준비시켜 출연시키며, 당 조직들에 대해서는 재강의 가업 부분에 자기 단위 앞에 나선 가업들을 똑똑히 결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연 자료의 내용은 김정일의 탄생 2월의 명절을 맞는 온 나라는 오로지 인민을 위해 강성대국 건설의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제2의 천리마 대진군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고 계시는 김정일이 있어 끝없는 감격과 한의에 넘쳐 있다며, 김정일은 김일성의 유언을 받들어 나라의 강성 부흥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온갖 로고를 다 바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김정일의 말을 인용해 나는 김일성의 높은 뜻을 받들어 인민을 하늘처럼 믿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며 북강 조국 건설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일하는 것, 이것이 나의 목표이고 보람이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 김일성의 높은 뜻과 업적을 빛내는 김정일의 충현은 영도이며 인민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사랑의 영도이며 김정일의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는 것에 강성봉하는 조국이 있고 우리 인민의 희망찬 미래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강연자로는 오늘의 학습에 대해 현재 조성된 난국을 뚫고 강성대국 건설에 우리 당과 인민을 이끌어 나가시는 영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그 영도를 잘 받들어 나가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학습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북조선 당국이 매일같이 강연자를 통해 주민들을 교양하는 것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조선 당국은 김정일의 생일을 맞아 모든 북조선 주민들에게 김정일의 거짓 업적을 강조하고 이를 받들어 나갈 때 대한 내부 강연자를 만들어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남조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생일을 맞아 이와 같은 내부 강연자를 만들어 주민들로 하여금 이명박 대통령의 영도를 받들어 나갈 것을 강조한다면 남조선의 주민들에게는 금시초문일 것이고 잠시 동안 착각 속에 빠질 것입니다. 남조선은 자유의 국가입니다. 한 개인을 놓고 충성을 하고 그 개인의 영도를 받든다는 말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북조선 당국은 김정일이라는 한 개인을 놓고 충성을 하고 따라 배우기를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북조선에서만 행할 수 있는 일이며 세계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한 나라의 개인을 놓고 복종하고 따르라고 교양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또 강연 자료에서 김정일은 김일성의 뜻을 받들어 인민을 하늘처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 일하는 것이 자신의 목표라고 주장하는데 현재 북조선 주민들도 아는 바와 같이 김정일이 인민을 하늘처럼 받들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왜서 하늘같은 대우를 받는 우리 북조선 인민들은 부모 형제들을 고향에 남겨두고 말도 모르는 머나먼 외국으로 탈북을 해야 합니까? 왜 하늘같은 우리 인민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림에 시달리다 옥수수 한 자루를 훔쳤다는 이유로 총소리를 울려야 한다는 김정일의 말 한마디에 사형장에서 죽음의 이슬로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까? 왜 하늘같은 우리 북조선 인민들은 탈북을 했다는 이유로 미친 정신병자와 같이 알몸을 드러내고 국경경비대와 보위원들이 노래개가 되어야 합니까?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김정일이 우리 북조선 주민들에게 하늘같은 대우를 해준 것은 찾을 수 없고 오직 착취와 죽음의 길로 내몰고 있는 비인간적인 사실들만이 가득합니다. 하늘같은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은 우리 북조선 주민들이 아닌 김정일 바로 자신입니다. 김정일은 인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그 어떤 짓거리도 서슴없이 실천에 옮기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김정일의 삶의 목표이고 희망인 것입니다. 북조선 동포 여러분, 김정일이 업적을 빛내는 것은 곧 우리 북조선 주민들을 김정일의 노예로 만드는 것이며 김정일의 착취와 압박은 고도로 강해질 것입니다. 김정일은 강연자를 통해 매일같이 북조선 주민들로 하여금 조성된 난국을 뚫고 강성대국을 건설한다고 외치지만 아직까지 이 밥에 고깃국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김정일의 말을 믿으십니까? 북조선 동포 여러분, 김정일이 외치고 있는 모든 것을 북조선이 현재 상황에 결부시켜 생각한다면 김정일이 하늘같이 인민을 위해 노력한다고 떠들고 있는 것이 곧 거짓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럼 오늘 시간에는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해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가 쓴 회고록을 들으시겠습니다. 1. 출생과 성장. 내 고향 삼청동. 나는 1923년 1월 23일 평안남도 강동군 만달면 광청리 삼청동에서 사남매의 막내로 태어났다. 그러나 출생신고를 늦게 하여 허적에는 1923년 2월 17일로 등재되었다. 아버지 황병덕은 평안남도 대동군 청령면 이현리에서 출생하여 줄곧 그곳에서 살다가 1910년 강동군 강청리로 이사하여 서당을 열고 학동을 받아 한문을 가르치면서 식구들을 부양했다. 어머니의 이름은 이독하이며 평양시 교회의 고방산 노화동 태생이었다. 나를 낳을 당시 아버지는 41세, 어머니는 46세였다. 중조부와 외조부는 한학자였는데 서로 친분이 두터워 사돈을 맺었다고 한다. 조부 항유문은 중조부의 삼남이었다. 아버지는 삼청동으로 살림을 낳았지만 조부는 백부 항병원과 함께 이언니에 눌러 살았다. 만누이의 이름은 항승조로 1908년 생이었다. 그러나 누이는 6.25 전쟁 때 폭격으로 사망했고 매부 항훈병은 4년제 소학교를 졸업한 탄광노동자였다. 형 항승엽은 1913년 생으로 6년제 소학교를 졸업하고 철도역 급사를 거쳐 보험회사 사무원으로 있다가 1942년에 해방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 둘째 누이 한길조는 1915년 생으로 1996년에 죽었는데 매부 김정환은 6년제 소학교를 졸업한 후 화물차 운전기사를 하다가 6.25 때 단신 월남했다. 내 유년이 초기 잔뜩 서린 강청리 삼청동은 20여 호가 모여 사는 아늑하고 조용한 마을이었다. 그 마을에서 우리 집은 두 번째 부자로 통했는데 가장 낫다는 집이 우리 바로 옆집 임신애였다. 그 집은 우리 동네에서 유일한 2층 집이기도 했다. 우리가 경사가던 밭은 2,000평 가량이었는데 아버지의 생가가 있던 이은리에 아버지의 명의로 된 밭이 또 있었다. 그 밭은 삼촌이 경사가면서 저 부모님을 모셨는데 매년 추수철이 되면 김장할 배추나 무와 겨울을 날 식량을 삼촌이 가져오곤 했다. 형은 숭어류이 4년제 보통 학교를 졸업하고 미림에 있는 6년제 보통 학교를 더 다녔다. 집에서 미림까지는 20리가 넘어 형은 학교에 가자면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서야 했다. 구름가닥의 어머니는 늘 새벽에 저반을 지었고 그래서 식구들의 아침 식사도 다른 집보다 일렀다. 아버지는 나를 다른 아이들처럼 보통 학교에 입학시키지 않고 5살 때부터 당신의 소당에서 통감 입건까지 가르쳤다. 신학문을 해야 한다는 주변의 이야기도 있었지만 아버지는 먼저 한문을 배우는 것이 좋다면서 당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아버지는 술은 못했으나 담배는 즐겨 피웠다. 그래서 당시 법으로 금지된 담배를 산에 몰래 심었다가 가을에 운밀이 거두어오기도 하고 그 입담배가 떨어지면 희은이라는 이름의 봉지 담배를 사서 피우기도 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nkradio.com과 단파 라디오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 참여를 원하시거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 중국과 제3국의 탈북자분들은 자유북한 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할 주소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우체국 사소함 92호 자유북한 방송입니다. 중국이나 제3국에서 전화를 거실 때에는 먼저 0081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2699-097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노래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중국과 제3국의 탈북자 여러분, 그럼 내일 이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잠시만이라도 내 곁으로 다시 깨서야 알아.